바보야 너는 날 사랑할 수밖에 없어 너에게만은 내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 기억해줘 나만의 사랑 나만의 시선 나만의 얘기 또 나의 바람이 너야 또 말하고 싶은 건 너만을 사랑해 그래 바보야 나도 내게 해줄 말들이 많이 있어 에이, 오늘 하루 동안 재밌었던 일 폰에 적어놨어 너에게 얘기해주면 스르르 잠들겠지 들려줄게 구름같이 포근한 얘기 밤은 너무 깜깜하지만 내가 너의 지붕이 되어줄 테니까 너 걱정 마 말 안 해도 난 널 사랑할 수밖에 목에 착 감기니 안아줄 수밖에 널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속으로 들리면 나는 너가 정말 보고 싶어져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 너가 잠들기 전까지 잠들지 않아 잊고 싶지 않을 순간 눈을 깜빡이며 마음속으로 찰칵 잘 자 바보야 너는 날 사랑할 수밖에 없어 너에게만은 내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 기억해줘 나만의 사랑 나만의 시선 나만의 얘기 또 나의 바람이 너야 또 말하고 싶은 건 파자마가 잘 어울리는 여자 오늘은 내 옆에 팔베개하고 섞고자 이렇게 순한 얼굴로 가끔씩 완전 감쪽같이 어우짓해서 완전 희수가 생각해 너의 하루에 대해 요즘 너가 주로 느낀 기분에 대해 잘 웃던 너도 가끔씩은 소나기 같아서 눈물 뚝뚝 구두를 적시죠 돼줄게 너만의 여름 하늘에 포근한 구름 입가에 영원한 웃음 내가 말이야 돼줄래 나만의 그림 또 나만의 바다 내 안에 별처럼 빛나는 너가 많아 너와 나란 점과 점 이 만나기 위해 그려왔던 선과 선 그리고 하나의 그림이 되는 전과 정 그 모든 과정들을 사랑해 넌 나를 아름답게 해 바보야 너는 날 사랑할 수밖에 없어 너에게만은 내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 기억해줘 나만의 사랑 나만의 시선 나만의 얘기 또 나의 바람이 너야 또 말하고 싶은 건 너만을 사랑해 내 맘을 아는지 저 하늘에 푸른 별들이 빛나 내 옆에 네가 날 바라봐주는 게 좋아 네 어깨에 내가 기대하는 것도 좋아 기억해줘 나만의 사랑 나만의 시선 나만의 얘기 듣는 것도 내 품에서 네가 지금 안겨 있는 것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기억 우리의 바람 다 기억해둘게 오늘 밤에